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슬하니 이별 먼 왔었을 것을 떠나가는 연락선이 가슴 아프게 가슴 아프게 알아보지 않았으리 갈라내기도 내 마음 같이 목매여 운다. 연락선이 없었다면 날 두고 떠나지는 않았을 것을 가득히 바라볼 떠나가는 연락선이 가슴 아프게 가슴 아프게 바라보지 않았으니 갈매기도 내 마음 같이 목매여 운다.